많은 세월이 흘러도 사랑은 영원한 것.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, 희미한 기억 속에서도 사랑은 영원한 것. 나는 너를 사랑하네. 아직도 너 하나만은. 나는 너를 기다리네. 아직도 잊지를 못하고. 언제 언제까지 그대는 내 사랑.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사랑은 영원한 영원한